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기어 영원히 그대만을 따르리. 멀리에서도 우리 삶의 순간마다 우러르는 깃발이다. 늘 가슴 속에 지니고 싶어 마치와 낫과 부술나로 새긴 붉은 기폭에 높이 뛰는 옥만의 붉은 핏줄을 하나로 이어놓고 사는 깃발이다. 행복으로 안오라. 이 깃발의 붉은 빛 앞에 양심의 티 한 점 없이 나서는 것을 영광으로 아노라. 이 깃발을 더 높이도록 한 점 붉은 빛을 더해주는 것을. 혁명의 불길 만리, 성군의 폭풍 만리, 우리 당의 역사가 역력이 어려 이보다 붉은 빛은 세상에 없다. 이보다 인민의 사랑을 받는 깃발은 없다. 이 깃발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 생애와 업적의 상징. 이 깃발은 우리 원수님의 담력과 기상, 인덕의 후도운 숨결. 오, 우리의 푸른 꿈, 아름다운 이상, 이 땅 한끝에 사는 인민의 운명까지 다 안고 내 조국의 하늘가에 우리의 당기가 빛나고니 더 세차게 휘날리라 우리의 당기여. 김일성, 김정일, 조선을 이끌어 시대와 역사를 붉은 빛으로 물들이라. 그대보다 자랑 높이 휘날리는 깃발은 세상에 없다. 우리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 생애와 업적이 어리하고 우리 혁명의 백성의 역사와 찬란한 미래가 새겨져 있는 주체의 붉은 당깃발. 진정 우러를수록 천만자식을 따뜻이 안아주는 어머니의 넓은 품으로 안겨오는 이 깃발 따라 혁명의 폭풍우를 과감히 맞받아 뚫고 온 우리 천만군민은 당의 품을 떠나서는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어 나갈 수 없고 자주적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도 누릴 수 없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심장 깊이 새겨안았거니 당기의 포도김 소리를 위대한 어머니가 안겨준 삶의 박동처럼 간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성스러운 당기를 높이 지켜들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네 율동의 붉은 당기 아침 해와 같이 우리 심장 불태우네 어머니 손등 목소리 들려오는 불러빔 소리 아름다운 생을 안겨준 세상 제 성교를 이어줄